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에서 베네수엘라, 볼가리아에서는 경축집회가, 네팔에서는 강연회가, 로무니아에서는 좌담회와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전람회가, 도이칠란드에서는 인터넷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타양상이 전람회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눈에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